나에게 돌아오기가 어렵고 힘든 걸 알아. 이제 더는 상처받기가 두렵고 싫은 걸 알아. 네가 떠나버린 그날에 도무지 말로 널 울리고 뒤돌아서서 후회해 미안해. 제발 단 한 번이라도 너를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잃어도 괜찮아. 꿈에서라도 나를 만나 다시 사랑하기를 우리대로. 너에게 용서받기보다 죽는 게 더 쉬울지 몰라. 이 노래를 불러보지만 내 진심이 닿을지 몰라. 네가 행복하기를 바래. 그난 거짓말도 못하고 돌아오기만 기도해. 미안해. 제발 단 한 번이라도 너를 볼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잃어도 괜찮아. 꿈에서라도 나를 만나 다시 사랑하기를 우리대로. 이젠 끝이라는 마지막이라는 너에게 마음을 난 믿을 수 없어. Can't let go, 'cause we never know. 내게 너 같은 너에게 나 같은 그런 사랑은 두 번 다신 없어. Nobody know. We always know. 너를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잃어도 괜찮아. 꿈에서라도 나를 만나 다시 살아.